느끼고 싶었어. 너의 따스했던 그 손길을 기억 속에서 잠들어 있는 고왔던 너의 숨결도 아직도 내 곁에 가득한 잊혀지지 않는 그 향기에 이 밤도 너를 느끼고 싶어 꿈속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미소 지으며 그 아름다운 날을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는 없어 밤새운 꿈속에서 마음속에 너를 부를 거야. 이젠 다시 헤어지지 않게 너를 지켜줄게 지금 이 순간. 지켜줄게 지금.